비가 내렸지. 조용히 내린 그 비는 나의 가슴 맴돌다 사라져 갔었지. 우린 비를 맞고 걸었지. 끝없는 얘기 나누며 꽃잎파리 때리는 빗속을 걸어갔지. 너를 노래하리 영원히